내 슬픈 운명에 그늘이 날 가려도 널 사랑한 나를 버릴 수가 없네. 두 눈을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사랑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사랑 살아서 너와 내 준 인연 죽어서 또 가질 수 있나 널 사랑한 내 미련도 다시 시작할 나의 꿈도 더 눈앞할 가슴도 없네 다시 볼 수 없는 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다시 널 만난다 해도 너 때문에 난 눈물이 난다 시작할 나의 꿈도 더 눈앞할 가슴도 없네 널 바라고 또 원해도 다시 볼 수 없는 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다시 널 만난다 해도 너 때문에 난 눈물이 난다 왜 눈물 흘리는 거니 왜 아픈 인연인 거니 물어도 너는 대답 없구나 와이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다시 널 만난다 해도 너 때문에 난 눈물이 난다 내 슬픈 운명에 그늘이 날 가려도 널 사랑해